Sports News.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개설 안내입니다. 기존 한대방송국 보도부가 운영하던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이 폐지되고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이 개설됐습니다. 헙스뉴스와 보도라디오 정보를 게시하며 뉴스 제보 및 기사와 관련된 질문 사항도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주최하는 보훈대상자 취업박람회 안내입니다. 본 박람회는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AT센터 제1전시장 A홀에서 진행합니다. 공기업 및 금융권 취업전략, 직무 3당 부스, 보훈 취업 상담 등 다양한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혁신지원사업 153개 회원학교 재학생이며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활동 내용은 홍보 담당 학교를 지정해 집중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이 하루 평균 7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은 일평균 7,232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특히 간편결제 간편송금 이용이 확대되면서 전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과 건수가 모두 늘었는데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는 거래가 확정된 이후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에스크로 이용 금액은 일평균 1,56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6% 늘었고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319만 건으로 1.9% 줄었습니다. 결제 방식이 간소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결제 분야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 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와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인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불송치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이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9일째인 현지 시간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러시아 영토로 정식 합병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23일부터 27일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자칫 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강제 합병 투표 실시와는 무관하게 계속된 반격 작전을 통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회복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은 북부 하르키우와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경계지역 수복 영토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평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야 할 것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9월 2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현욱, 기술의 김채연, 담당의 서은지였습니다.